커져가는 자존심 곤란해 갈수록 막 더해 대수 절신 너도 높은 하이힐처럼 자신감이 넘쳐 그게 바로 나 요즘 꽤 잘 나가 다 부러워하네 동장이 벌써 몇 개 막 들어와 너네 그런데 아 친구들은 다 시집은 언제 가네 Like cash and money 그걸로 불충분해 나도 다 알거든 그만 좀 해 What the secret girl 할 수 있습니다 말해봐